내 마음이 다른 그곳을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사람 고수고수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 보고 싶어 알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마음